우리나라 중앙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이 인민경제선행부문 공장기업소들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족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국립교회단, 평양인연극단 예술인들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 평양화장품공장, 김정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양말공장, 선교편집공장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승리로 고무추동하는 전투적이며 격동적인 공연을 펼쳐놓은 데 이어 각지 탄광들에 달려나가 화선공연 무대들을 또다시 펼쳐놓았습니다.